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?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.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가 어쩌다 온통 너 하나뿐인 건지. 벌써 며칠째 바라보다가 그댈 향한 걸음을 떼보아도 돌아보면 제자리인 걸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이 없어. 마술처럼 그댈 만난 순간이 내게 너무나도 기적 같아서 그댈 찾아 여기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바보처럼 이 순간을 놓치면 수 있게 용기가 생기는 주문을 걸줘. 누가 봐도 멋진 고백으로 정말 완벽히 준비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다 다르니 머릿속은 모두 하얘졌어. 어느새 내게 다가오는 너 척 지나쳐보려고 해도 날 보면 그냥 웃어주는 널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할 수 없어. 마술처럼 그댈 만난 순간이 내게 너무나도 기적 같아서 그댈 찾아 여기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바보처럼 이 순간을 놓치면 이대로 모든 게 사라질까봐 그대 앞에 설 수 있게 용기가 생기는 주문을 걸줘. 내 생에서 꼭 성공하고픈 처음 해보는 오늘의 마술엔 속임 수 없는 진심만 가득한 그댈 만난 순간이 내게 너무나도 기적 같아서 그댈 찾아 여기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바보처럼 이 순간을 놓고